사랑이라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추억이라 밀었던 것들은 오래 속는 기억일 뿐. 기억이라 밀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깊은 곳에서 숨쉬는 불행들의 열렬 뿐. 불행이라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상처라 밀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새살이라 밀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죽일 뿐. 그 살 가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라 믿었 슬픈. 길 잃었다 실없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실었다 꿈주렸다 사랑 따위에. 비웠다 지웠다 그저 너란 사람에 쉬웠다. 시작이라 믿었었는데 넌 왜 오늘의 끝은 나.